어떤 사람의 자동차가 길가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운전자는 가까운 카센터로 달려갔죠. 그런데 셔터는 내려져 있고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웬만큼 벌었기에 바다로 떠납니다. 주인 백.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일단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냥 휴가 중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을 웬만큼 벌었기에 바다로 떠납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벌면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요, 그 카센터 주인은 그다지 부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요. 그건 모두 나폴리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Porta, ma che importa, e continua la sfilata dei fantasmi con il frac alla caccia disperata di un articolo o di un ciac. Una ignota francesina improvvisa uno striptease, è il biglietto per l'ingresso del successo, quando il sole è più vicino e ritorna la realtà, si fa vivo il netturbino, vero re della città, spazza i sogni e le cartacce, fischiettando se ne va. Ecco dove sei finita, dolce vita. Ecco dove sei finita, dolce vita. 네, 페데리코 펠라니 감독의 달콤한 인생 중에서 라 돌체 비타, 카티나 라니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웬만큼 벌었기에 셔터 문을 닫고 이제 바다로 떠나렵니다 하는 카센터 주인의 말.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죠? 그런데요, 유럽에서는요, 요즘에 이렇게 삶의 속도를 낮추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뭐 이들을 다운시프트족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운시프트, 저속 기어로 뭐 바꾼다 이런 뜻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리던 차의 속도를 늦추듯이 차라리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일을 적게 하겠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피해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고소득 싫다, 스트레스 싫다, 바쁜 생활 싫다, 그냥 여유있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어느 나라 얘기 같죠? 네, 그런 여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속 기어로 바꾸기는커녕 아직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달리는 맛도 느끼지 못한 그런 젊은 열정들, 그들이 일찍 녹슬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태백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한번 다들 신나게 한번 쌩쌩 달려보고요. 그 다음에 저속기호로도 한번 바꿔보고 그러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신수희 씨, 아셨죠? 힘내세요.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Me If You Dare 사운드트랙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있는데요. 김하늘과 강동원이 주연한 애정빙자 사기극이에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2월 16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에 중앙시네마 일관에서 시사회를 갖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자, 유광우 씨, 영화음악에 도움을 청한다고 하셨죠? 51st Dates란 영화가 미국에서 2월 15일에 개봉한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개봉하나요? 하셨어요. 5월에 개봉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유강우 씨는 그 51st Dates란 영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곡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하셨죠? 드루 베리모어와 아담 샌들러가 주연한 이 51st Dates는요, 아마 그 웨딩싱어, 뭐, 후속편?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아, 먼저 음악으로 영화의 느낌을 한번 느껴볼까요? 밴드명은 311입니다. 곡명은 Love Song.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단히 희망한다 15세 관람가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네. 필름이점장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고 그만의 눈으로 영화들을 미리 보는 시간이죠. 네. 이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태극기 휘날리며가 마치 폭탄처럼 쾅 떨어지고 난 뒤라서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들을 개봉을 했으며 그 영화들은 네. 어떨까 궁금한데. 네. 뭐 안 그래도 지난주에 뭐 한 8, 9편 정도가 개봉하기로 네.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이들 뒤로 밀렸어요. 네. 아무래도 태극기하고 실미도가 차지하고 있는 스크린 수가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작은 영화들이 개봉할 만한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네. 주말에요. 이제 영화를 보려고 그러니까 시사회에서 보지 못한 영화들을 보려고 극장을 보면요. 도대체 멀티플렉스에서 6-7개는 실미도와 태극기가 다 잡고 있고요. 볼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더군다나 이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실미도가 900만 넘어서 건데 1000만 관객 간다 뭐 이렇게 네. 얘기 나오잖아요. 그 태극기 날리며도 역시 1000만 관객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두 영화가 이제 마치 이제 레이스를 하듯이 예. 그 다른 영화들은 이제 안중에도 사실은 없죠. 네.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가고 있는 이 모양새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요즘이죠. 그러면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극장에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극장에서 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들이 개봉하나요? 예, 뭐 뒤로 밀리고 이런 영화들을 빼고도 한 5편 정도는 개봉하는 것 같은데요. 꽤 많이 개봉하네요 예. 이번 주. 조금 작은 영화들입니다 대신에. 네. 그래서 조금 아마 보시려면 좀 그 극장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 정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많이 안 하니까 어느 극장에서 하는지를 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좋은 영화 개봉하고요. 영화제도 하나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알게 될 거야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참 저 개인적으로도 그 강추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그 자크 리베트라는 프랑스의 노장이죠. 예.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누드 모델 이렇게 개봉했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베트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개봉했던 영화로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뭐 자크 리베트는 뭐 고다르나 트리포, 뭐 샤브롤 등과 같이 그 누벨바그 세대 감독이고요. 예. 누벨바그 감독들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지적이고 또 가장 진중하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리베트 영화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드 모델은 4시간 가까이 됐었었죠. 예, 4시간 정도였고. 그 대표적으로 아웃원 같은 그 사람의 영화는 12시간이 넘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게 그 뭐 이제 극장에서 틀기 위해서 제작자랑 타협을 본 것도 5시간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될 거야도 이게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길죠. 자크 리베트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그 편하고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떠올리시면은 그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명의 남녀가 나오고요. 서로 엇갈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연극 그 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을 하고 있는데요. 까미유라는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이탈리아로 갔다가 그 피란델로라는 그 이태리 그 근대 희곡의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의 연극 내가 나를 원하듯이라는 것을 공연하기 위해서 까미가 네.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네. 때는 자기 극단의 이제 그 연출가이자 같은 배우인 위고라는 연인이 있어요. 함께 이제 돌아와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옛 남자친구인 피에르를 만나게 되고 피에르의 현재 여자친구인 소냐를 만나게 되고 이 네 명의 남녀들 사이에 어떤 두 명의 다른 남녀가 또 끼어들게 되면서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까미와 소냐 같은 경우는 피에르를 두고 현재 애인과 옛 애인인데 또 둘 사이에서는 피에르의 얘기를 놓고 감정적인 연대가 생기기도 하고 여섯 명 사이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리저리 이 어떤 감정의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언뜻 들으면 로맨틱 코미디랑 네.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자크 리베트니까 그렇죠. 그만의 뭔가가 있겠죠? 예, 한여름밤의 꿈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이제 한 남녀가 숲에 들어갔다가 그 요정이 그들에게 장난을 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한 사람에게 뭐 사랑을 고백하기도 네. 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사실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거짓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사랑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진실되지만은 않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전략도 필요하고 자기 마음속 이야기하고는 다른 행동들이 겉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하고 굉장히 그 위태로우면서도 또 아슬아슬하고 또 긴장감 넘치면서도 굉장히 묘한 뭐 그런 어떤 서스펜스가 있죠. 네. 네. 그러다가 막판에 갔을 때, 야,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결국 산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환각적인 것들, 또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어떤 굉장히 그 창피하지만 또 재밌기도 한 어떤 한 풍경들 이런 것들 그냥 감싸 안으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알게 될 거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내가 이 사람하고 연인이지만 지금 당장 이 저녁 자리에서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다르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막 쌓이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이상한 해프닝들도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또 환영이고 착각인 듯 보이지만 또 그렇게 그런 속성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또 즐겁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을 리베트풍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리베트풍이라고 하면 그 좀 네. 전에 그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영화 속에는 그 연극 무대가 아까 전에 네. 또 주인공 자체가 연극 배우고 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 무대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리베트의 어떤 색깔을 결정짓는데요. 리베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영화는 결국 연극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연극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대극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에 대한 줄다리기가 바로 연극이고 영화는 그렇게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극 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네. 더 이상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베트의 다른 모든 전작들은 대개 연극에 바치는 어떤 형식들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진실과 거짓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것은 캐릭터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원래 캐릭터가 있고 주어진 캐릭터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마치 무대극을 연기하듯이 내게 주어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과 나의 본래의 속성들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리베트 영화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영화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피란델로의 연극처럼 여긴 또 다른 이태리의 희곡 작가인 골도니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결국 그 연극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그 여섯 명이라는 인간들이 서로 맺는 관계 자체가 연극 같은 거죠. 네. 거기서 보여지는 속성들과 자기 본래의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 묘하게 충돌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네. 거죠. 좀 전에 뭐 피란델로니, 뭐 골도니니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이탈리아의 그 희곡 작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서양의 어떤 그 예술적인 그 전통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부담은 없나요?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 리베트 영화가 네. 또 이런 말 예전에 그 저기 프랑스와 트위포가 그 예전 누벨바그 때 얘기죠. 50년대 때 이제 그 가이드 시네마에 같이 평론가들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트리포는 정말 자타 공인하는 영화광이죠. 그 유럽을 대표하는 영화광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그 트리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크 리베트를 처음 봤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파리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본 영화광이라고 믿어왔던 사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네. 리베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정말 그 국면 국면들마다 그 유럽의 어떤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막 언급이 돼요. 이런 예. 것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인들에게는 좀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예.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의 이야기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것들인데 이 프랑스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통역이 되나 봐요. 이런 그냥 이야기들이 저녁 식사 나와요. 시간에 그냥 네. 한마디씩 던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뭐 그런데 그렇게 기대고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 네. 거 잘난 척하거나 뭐 이것이 유럽 영화다 이렇게 이제 뭐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그 까뮈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에르가 하이데거를 막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피에르가 굉장히 그 위선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지식이나 예술적인 정취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어떤 뭐 추앙을 받는다기보다 그냥 삶 속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거짓들과 함께 어떻게 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전작들과는 꽤 다른 분위기로 네. 재밌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베트 감독하면 누벨바그 감독 중에서도 영화를 아주 길게 찍고 좀 실험적으로 찍고 그래서 난해하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 영화는 그와는 달리 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만한 아주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영화의 마지막에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했던 무슨 연극 같았던 영화가 마지막에는 마치 코미디처럼 네. 연극 무대에서 온갖 등장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예.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흘렀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크리베트 감독의 알게 될 거야 중에서 젠자 피네 페기리가 불렀습니다. 페기리가 부른 센자 피네 끝은 없어 영화 알게 될 거야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온다. 나이 든 사람을 소재로 사랑 얘기를 다룬 게 좀 너무 독특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배우들의 연기가 이 영화를 더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연륜 있는 배우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맺어주려고 이렇게 늘어뜨렸다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사랑할 때 뭘 버려야 될지 저것도 지금 생각 중인데 거기 이제 후반부에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후반부 길어진 걸 보면 사람들이 알지만 잘 모르고 느꼈던 거를 느끼게 해주. 그러니까 세월이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 그게 사랑이죠. 네, 자 청취자 시사회에서 청취자들이 영화를 보고 말씀하신 그 감상문부터 들어봤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뭐 물론 아시겠죠? 예,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하셨네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이번 주에 개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작품은 예전에 그 What Women Want라는 영화 있었죠? 네. 저기 멜 깁슨 네. 나왔던 그거 연출했던 낸시 마이어스라는 여성 감독이 연출한 네. 작품이에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중에 한 편인데요. 네. 일단 이야기 잠깐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 배우들이 나와요.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랑 다이앤 키튼인데요. 네. 그 잭 니콜슨이 정말 시간 많고 돈 많고 가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둥이죠. 젊은 여자를 찾아내면서 노는데 뭐 20대 아니면 뭐 상대도 안 한다라고 하는 무슨 그 이상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현재 애인이 있고요. 아, 아만다 피트가 애인인데 그 아만다 피트랑 같이 별장으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치 않게 아만다 피트의 엄마인 다이앤 키튼을 만나서 속된 말로 필이 꽂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한 명의 남자가 또 끼어드는 것이 잭 니콜슨이 이제 어느 날 밤에 그 아만다 피트한테 이제 뭐 좀 해보려다가 그 비아그라를 먹고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실려가서 네. 만난 의사가 키아누 리브스예요. 네, 그래서 예. 키아누 리브스가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다이앤 키튼 작가거든요. 네. 다이앤 키튼의 열렬한 팬이죠. 네, 다이앤 키튼을 두고 잭 니콜슨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벌이는 사랑 게임 같은 것이 되겠고 그걸 알게 된 아만다 피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예. 고민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성 감독 다 와요. 그렇죠. 네. 그 저 What Women Want 때도 그 얘기 그랬잖아요. 그 좀 이제 약간 바람둥이면서 속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남성 중심적인 네.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멜 깁슨이, 그 여자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는 네. 것을 이제 이야기, 그게 이제 What Women Want,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네. 그걸 토대로 이제 헬렌 헌트하고의 사랑을 갖고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낸시 마이어스의 영화는 조금은 다소 경계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What Women Want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마치 남성과 여성이 서로는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어떤 속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어떤 소통에 벽을 허물어 간다라는 식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제가 보기엔 전혀 반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결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런 식의 판타지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만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인데 엿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은 그렇고 남자들은 이래요. 그냥 이렇게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절대 우리는 어떻게 접점이 없으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사랑하자라고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부분들로 끝이 나요. 저는 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 영화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뭔가 버리긴 버려야 되겠죠. 그 잭 니콜슨 입장에서 보자면 뭐 젊은 아만다 피트와 그의 어머니인 뭐 다이앤 키튼 사이에서의 뭔가를 버려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적으로 잭 니콜슨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것들 중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만났으니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한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표피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결국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 단선적인 어떤 교훈 외에는 별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어나가는 사랑,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기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게 대중상업 영화이니 만큼 분명히 여성들의 판타지는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보면 예전에 로리타 컴플렉스라 해서 나이든 남자가 아주 젊은 여자와의 사랑을 늘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보면 나이든 여자들이 연상의 여자들이 연하의 남자들과의 어떤 사랑을 꿈꾸는 또 다른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꿈 하나만은 정확하게 포착해서 여기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존재로 드러내지 않았나. 전 영화를 아직 못 봤거든요. 예. 이제 아까 어느 청취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연기는 탁월해요. 잭 니콜슨과 특히 이제 영화는 다이앤 키튼의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이앤 키튼의 네. 연기가 정말 볼만하거든요. 예. 많이들 홍보하시는 것처럼 전신 누드를 하고 나오는데 예. 뭐 물론 클로즈업으로 되면 주름이 자글자글 하지만 이제 뭐 네. 할머니니까 근데 정말 노 여배우가 저 정도의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이제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풍기는 것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연기를 저렇게 잘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여성 관객들은 잭 니콜슨과 다이앤 키튼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세요. 네. 키아누 리브스하고 네. 다이앤 키튼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 키아누 리브스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좀 팬층이 엇갈리죠.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워낙 좀 뻣뻣한 배우잖아요. 네. 키아누 리브스에서. 뭐 연기를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대 때의 키아누 리브스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그런 멋이 좀 풍겨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의사로 나오는데, 하나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20대, 뭐, 엑설런트 어드벤처니 뭐니 하는 이제, 그, 매트릭스까지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좀 꾸며진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그런, 좀 부자연스러움 있잖아요. 네. 이런 면보다는 훨씬 좋아요. 이 배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자리를 찾겠구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그 주인공 에리카의 작업실에서 늘 샹송이 흘러나온다면서요? 예, 파리를 배경으로 한 희곡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샹송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는 에리카. 그 작업실에서 들리던 수많은 샹송들 가운데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아스레틱 레저스크럭이 부릅니다. J'avais marre de travailler et de perdre mon temps à faire des boulots mal payés avec des gens très emmerdants. Je cherchais la combine, mais c'est pas facile de se tirer de l'usine pour partir dans les îles. Je me creusais le ciboulot, j'étais comme tous les gens allergique au boulot, mais pas allergique à l'argent. Je ne connais qu'une façon de se tirer sous les tropiques. Quand on est petit et qu'on n'a pas de fric. Ah, c'est dick. Je t'écrirai de temps en temps. Tu m'enverras mon virement directement tout là-bas dans mon île. Ah, c'est dick. Avec ton ami Rémi, tu serais mes deux meilleurs amis. L'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m'écrit de France. Ils veulent à peine au bout d'un mois me gâcher mes jolies vacances. Ah non. En m'envoyant chez Prise Unique décharger des camions avec ma copine acédique. Évidemment, on a dit non. Je veux que ça dure toute la vie. Chaque jour soit férié. Un jour je recevrai l'avis de fin de droit dans mon courrier. Mais faudra me payer cher pour retourner au carnaval du RER et du Leclerc de Bougival. Je t'écrirai de temps en temps. Toi tu m'enverras mon virement directement sous la barre dans mon île. Ah, c'est dit. Enfin ma place au soleil. À moi le ciel vermeil.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레저스 크로에게 부른 아싸딕 들어봤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미리 보는, 그만의 눈으로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영화들을 또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영화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네. 그 국가기관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멀게 느껴졌어요. 네, 고루하고 예. 답답하고 이렇게 사실 그랬어요. 사실 네. 그렇고 영상자료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네.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영상자료원이 혁신을 꾀하고 있고요. 또 관객들로 하여금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 일환입니다. 영상자료에서 주최하는 정식 명칭은 한국 액션 영화 시리즈 1 네. 의리의 사나이 의리가 예. 네. 제목 다는 것도 이제 좀 친근하죠. 네. 그래서 60년대부터 대략 70년대 중반까지 한 15편 정도의 액션 영화들을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중에 몇 편은 봤습니다만 정말 한번 가보실 만한 그런 그 영화제인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어떤 영화들이냐면요. 뭐 요즘 젊은 관객들은 잘 모르시죠. 이제 팔도 사나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박노식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예. 그 이제 그 당시 한창 그 명동 깡패 얘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제 그 풍운아들이죠. 낭만의 네. 건달들이 네. 명동을 누비면서 버리는 이야기가. 박노식 씨가 당시에 이제 명동 그런 풍운아의 대표적인 캐릭터였거든요. 네. 그 등장하는 팔도 사나이라는 영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박노식 씨는 그런 이미지 외에 이제 만주를 배경으로 굉장히 비장하고 또 암울한 시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어두운 영웅을 연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인간 사표를 써라. 이제 그 지금 인간 사표를 써라. 네. 인간 쉼표하고 사표를 써라. 인간 사표예요. 네, 인간. 아, 인간이라는 것. 저는 정말 그 이야, 이번 대단한 그 제목인데요? 영화제를 보면서 당시의 영화들이 정말 제목이 엄청나요. 네. 그 이번 영화제 중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또 두 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편의 제목이, 임권택 감독 영화가 아니군요. 박노식 씨가 이제 네. 연출까지 맡았던 작품이 있는데요. 네. 그 영화 제목이,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이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정말 그 대단한 이야. 제목들이죠. 예. 이게 이제 요즘 보면요. 요즘 한국 영화도 뭐 그녀를 믿지 마세요. 뭐 그녀를 모르면 간첩, 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제목들이 처음 나왔을 때 뭐냐 이게 유치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참 새롭게 또 등장하는 감수성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들 보면 참 제목들이 재밌어요. 예. 네, 아무튼 그런 제목을 즐기는 맛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박노 씨 등장하는 영화들이나 이제 혹은 이제 그때 액션 영화들이요. 그 단순히 그 장르적인 재미들만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승환 감독이 다치마오리 같은 패러디 영화에서 당시 액션 영화들을 패러디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액션 장면들이나 대사 같은 것들을 지금 보면 굉장히 상투화되어 있는 액션들, 상투화도 아니죠. 이제 지나간 사장된 어떤 그런 형식들인데 네. 그런 맛도 분명히 있지만 이 영화들은 당대의 시대적인 공기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노식 씨가 연기했던 그런 명동 건달 분위기. 이제 김일하 씨도 함께 이제 그런 네. 비슷한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고요. 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오지명 씨도 이제 같은 액션 배우. 오지명 씨도 액션 배우였어요? 예,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그때 또 최무룡 씨 이런 분들 네. 계속 같이 뭐 장동희 씨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어떤 건달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이만희 감독의 암살자 같은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뭐랄까요. 정말로, 그, 당시에 좀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떤 해방 후에 어떤 그런, 접점의 시기들 같은 경우에 흘러 넘치던, 뭐랄까요. 좀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되게 패배주의적이고, 또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몸 하나로 또 버티고 나아가야 할 시대의 공기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또, 당시에 있었던, 뭐, 임권택 감독의 그 아주 많은 액션 영화들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그 영화들이 보여주는 그 액션의 그 미학들 같은 것들이 단지 볼거리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치고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버틸 수 없었던 시대의 어떤 조류가 네. 액션 장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체화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회고할 수 있는 액션의 재미들과 함께 이 영화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제목으로 달고 있는 의리의 사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웃어 넘길 수 있는 제목만은 아니에요. 네. 그 정말 의리를 빼면 뭔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정말 바람같이 살다 간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들이 액션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그 한국의 많은 그 감독들이 액션을 그 뭐랄까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코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원류들이 다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충분히 즐기실 만한 영화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의리의 사나이 영상자료원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 액션 영화 시리즈 1편. 여기서의 액션들은 뭐 특수효과가 없이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히는 아주 진솔한 액션들. 조금은 막 그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CG가 넘쳐나는 시대에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그 당시 네. 액션 배우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액션이 가능했대요. 그래서 아하, 이제 보면 이제 장동희 씨 같은 경우가 네. 장동희 씨는 그 액션 배우들 중에서도 어떤 대부격이거든요. 예. 굉장히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끝내고 이런 네. 스타일이었는데 장동희 씨는 실제로도 그렇게 주먹이 셌대요. 이제 그런 어떤 영화 안팎을 넘나드는 그런 시대의 영웅들이었죠. 자, 오늘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영화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대에 액션 영화를 가장 잘 찍는 감독 한다면 류승환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의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황보령의 선샤인.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죠. 12명의 왼수들. 스티브 마틴이 무려 12명이나 되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 정도 되면 정말 12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12명의 왼수들이 될 것 같은데, Cheaper by the Dozen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중에서 그 12명의 왼수 같은 아이들 중에 하나로 등장한 힐러리 더프. 지금 미국 10대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수이자 배우죠. 그가 직접 부른 What Christmas Should Be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 2동의 김동환 씨가 모니터 중에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영화 음악을 남자분이 할 때는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스페이스 오디세이, 공각 기동대 이런 걸 자주 했는데 여자분이 하면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줍니다라고 불평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동완 씨. 매일 들어보세요. 블레이드 러너도 제가 지난 10월 그 중순 이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그동안 한 세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음악도 두 번 정도 들려준 것 같고요. 당연히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고, 공각기동대 솔라리스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공각기동대 음악은 들려줬던 것 같고. 그런데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또 너무 여성 취향적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이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 어떤 영화들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어떤 영화들은 여성 취향적인 영화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소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훈 씨인데, 그분과 인터뷰하면서 대뜸 너무 남성의 입장에서 글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김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나시막한 목소리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남자인데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성이면 자기가 잘 가장 잘 아는 남성적인 입장에서 글쓰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 여성은 불가해한 존재라는 것이 적어도 50대 후반인 작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동환 씨는 여성 취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 문의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신나는 곡, 남성 취향적인 곡도 분명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재현 PD 분발하세요. 네. 서울 동작구 사당 이동의 이신혜 씨. 일주일에 매일매일 어떤 코너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부터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그 옆에 쭉 그 일주일의 코너들을 적어놨으니까 잘 참조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저와 한순간의 기억이라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을 일깨워주신 대구 수성구의 하상훈 씨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할리우드 코미디 클래식이라는 그 할리우드 코미디가 한자리에서 상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워드 옥스 감독, 캐더린 헵번, 캐리 그랜트가 주연한 베이비 글들이기, Bringing Up Baby 중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엘라 피셀드가 불렀고요. I can give you anything but love, baby.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ive you anything but love, hey. That's the only thing I've plenty of, baby. Scheme a while, we're sure to find happiness. And I guess all those things you've always pined for, gee, I'd like to see you looking swell. B-A-B-Y, baby. Diamond bracelets will work, doesn't sell, baby. Till that lucky day, you know darn well, baby.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That's the only thing I've plenty of, chi-chi. Dream a while, scheme a while, we're sure to find la-la-la-la-la-la-la happiness.